조선의 려명거리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속에 산림집 내부 마감 공사 실적이 99% 개선에 이르렀습니다. 건구 설치를 완료한 건설자들은 높은 기술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 대상들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도장 작업에서 시공 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는 등 질 보장에 첫째 가는 관심을 놓으며 하루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.